작은 키에 한 품에 안길만 한 귀여운 여자를 만났네요. 하필이면 화장도 못한 날에 창피하게 그댈 볼 게 뭐예요. 바쁜 일도 없는데 괜히 약속 있다고 도망치듯 뛰어가는 나조 그대 앞에서 나올까봐 나쁘네요.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. 정말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말했잖아. 나만 기다릴 거라고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게 그대잖아요. 정말 놓질 않네요. 나 정말 안심하죠. 남자 하나 없는 게 기다렸던 나만 바본가 봐. 아직 나만 그대로인가 봐. 나쁘네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. 기다려.